미워 정말 미워. 잡는 것도 한계 있어 한번 팔지마. 잡는 나에게 박수 쳐봐 이젠 나를 느껴봐. 나에게는 너뿐이야 땀만 먹지마. 나를 두고 다른 여자 한번 팔지마. 한 번